먼 길을 걸어 돌아오는 이유 별빛 가득 두 눈에 흘러 눈물 반짝이는 나의 사람아 나무가 되어 서 있고 싶다고 바람이 나 쐬면서 거기 서서 얘기나 나누자고 그대 슬픔 베인 옷자락 접고 나의 슬픈 노래 나무가 되어서 푸른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사람아 먼 길을 걸어